끈적끈적하는 밤 조그마한 안자취방 옹기종기 모여 앉아 들어놓는 뒷담화 창밖엔 비가 쪼르르르 처마 밑을 적시고 뱃속은 꼬르르르 위산을 내뱉고 방금 딴 소주는 목구멍으로 사르르르 식도를 타고 들고 살려고 파르르르 발버둥 치는 풀벌레의 날개짓 속에 나무 생의 비에 필름처럼 대감기네 나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 자주 술에 취해 부르는 콧노래 친구들은 알콜 중독자라 나를 놀리지만 술은 성숙의 존재 나만의 놀리지만 친구야 들어가자 인생사 새 옹치마 깊어지는 술바 잊고 싶던 게 알아 이건 삐걱대는 술이지만 너의 녹두리 너만의 사랑 얘기 모두 싣고 함께 행진하자 Where do I go? Where do I go? 때론 그대를 잃고 살아가는 게 힘에 겨워도 난 부러진 날개처럼 부서진 희망처럼 불이 낙해 술과 담배 한 줄 골라 둥그르르 둘러앉아 작은 방 파리 시작 주르르륵 내리는 빗속에 술자를 피처링 개철인 어딨지 MTOT 공연에 바쁘지 사투리 RTMC Party like a rockstar 프리스타일 기타 소리 침대 위에 르륵쟁이 크리스탈보다 더 투명해 White Sniper Say 소주에 새우깡 우리 컵라면이면 좋게 깊은 밤이 불러주는 이 노래 소리에 취해 피해 지난 날에는 후회 잔에 다다만 툭 터내 지난 추억 다 불러내 웃고 울고 또 웃네 품고 또 쓰고 쓰네 부르는 재준 딱 하나 우린 노래만 부르네 이윽고 또 해는 뜨네 부르고 또 부르네 작은 방 실내 교향 술 취한 새벽의 희망 Go. Where do I go? Where do I go? 때론 그대를 잃고 살아가는 게 힘에 겨워도 난 부러진 날개처럼 부서진 희망처럼 번쩍하는 이렇게 얼큰한 밤 흐르는 기타 소리에 이렇게도 환한 행복한 아이 같은 웃음은 검은 듯 파란 하늘에 울려 그리고 내 가슴에 남아 아, 노래를 불러 지금이 더 소중하게 술잔을 채워 기분이 더 날아가게 솔직히 모르겠어 나 벌써 취한 건 술인지 분위기인지 내 앞에 니들인지 언제부터 난 늘상 무거운 넋두리 갑갑한 삶에 뭔가 잃는 건 아니지 토하고 토해도 제자를 뿐인 이야기 그만하자 잊자 지금뿐이라도 내가 하늘 얘길 잠시 들어봐줄래 오늘 밤 음악 소린 절대 멈추면 안 돼